pretty, 또 pretty야 pretty. 빛이 나 빛이 넌 진리자 있지. 혹시 누가 너를 자꾸 욕해, 탈러면 말해 니가 더 좋네. 난 놈들이 뭐라건 이 세상이 뭐라건 너 내게 최고 너 끝대로. 나한테 쫄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넌 괜찮아. 나 강해 너는 말이야. You say yes or no, yes or no. I want everybody wanna love you.